싶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. 여자는 최고의 선물이야 선물이야. 직장에서 놀다 헤어질 여자들에게 관심 없지. 근데 널 보면 배워봐 네 건축학계로 묵직하게 증가하는 나의 테스토스테론. 너는 뭔가 예상 이겨낸다 연구해 너란 존재 반칙이야. 미적 기준이 바라면 넌 좀 심해 그 자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해야 돼 미영은 나 그냥 머리 봐니 허리 다 너 못하는 범위가 관심 없다 많이 남자로서 많이 허위상 상대수 하나에도 버기다 걸 니 욕에 범위를 지켜내 컴퓨터 Ready first 여자 차가운 비타 Let it go 난 미치게 하는 female 나 자극하는 male 오늘도 호르몬과의 싸움 후대 여드름을 떼 Hello hello hello hello Tell me what you want right now Hello hello hello hello I'ma give it to you go right now 내건 아니라지만 넌 최고 네가 가서 baby go in and on 네게 다가서고 싶지만 너무 심하게 아름다워 여자는 최고 선물이야 선물이야 직장에서 원해 너뿐이야 너뿐이야 Everybody 난 너라면 난 못해 oh, 자제가 안 되네 앞에도 최고 뒤에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